song for your girl. If you don't know more, more, 마치 처음 만난 같이. 공기마저 난 좋아. 넌 지금 소리 대신 말하잖아. 긴장한 거 맞지? 다시 넌 뭔가 숨기고 있어. No no no no no no no. 왜 자꾸 말을 하려다가 말아? 기분이 빨개 앉아 해보자. 나 이거 알아. 누가 봐도 이건 나야. 심장은 두근두근 여기. 다시 들리잖아. So 이런 말 잘 못했는데 요즘 자꾸 생각해 너랑 나랑 fall in love. Boy 빨개진 널 보면 수줍은 소년의 심장 박동 조절이 안 돼. 넌 마치 녀석같이 날 자꾸 끌어당겨. 난 지금 널 보면 당장 끌어낼 것 같아. 왜 자꾸 놀라 웃자마자 지나. 순간만 살짝 스쳐도 간장. 보니까 너 좀 귀여운 것 같아. 아이아이아이아이. 눈빛이 흔들흔들 나까지 다 떨리잖아. Yeah. 넌 노란색을 분명히 나타내 표현한 한숨이 꽃. 이젠 그 꽃이 나란 포장지에 담아 너와 나에게 선물하려 해. 어때? 보일러 숨이 되고 네 맘 모르.